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게 다크나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필모에 네.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몇 번째 영화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언급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뭐 사실 미행이라는 영화가 데뷔작인데 네. 사실 한국엔 거의 알려지진 않았죠. 전 맞아요. 네. 당연히 메멘토가 다들 데뷔작이지 않았어요. 네,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미행? 보긴 봤어요. 네, 저는 봤어요. 어때요? 근데 저는 메멘토가 너무 강해서 그 뒤에 영화가. 네, 미행이 다크나이트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태생이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방금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좀 뭐랄까? 약간 좀, 구조적인 트릭? 약간 어두운 것도 있는데 뭔가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는 찜찜한 느낌의 재관람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메멘토에서 그게 좀 잘 터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미행은 사실 굉장히 소규모여서 그 인디 영화여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한 6주도 안 걸렸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만에 걸렸었어요. 보니까 그 제작도 자기가 했고 네네. 이때 스튜디오가 싱카피가 있네요. 그 놀란의 영화에는 항상 싱카피가 붙잖아요. 그의 제작사인. 근데 또 그게 메멘토랑 인썸니아에는 그 싱카피가 없어요.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아마 그 이때 처음 썼던 거를 이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나서 뒤에도 쓰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래서 메멘토를 이제 화려하게 좀 부상을 하죠. 네. 저희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리고 인썸니아 같은 영화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나요? 네. 스토커랑 헷갈리나? 맞아요. 로빈 윌리엄스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 로버트 드니로랑 둘이 나오는 영화죠. 알파치노였어요. 알파치노. 맞아요. 알파치노. 네. 그래서 근데 인썸니아는 국내에서 흥행을 거의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가 조금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메멘토와 인썸니아가 같은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썸니아 되게 흥미로워요. 기회되면 보세요. 네. 무난한 영화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또 2002년이네요. 네,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로빈 윌리엄스의 캐릭터와 또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도 달라요. 하고 네. 그걸로 좀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네. 좀 어두운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시도를 좀 하셨는데 스토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좀 망하고 그쵸. 스토커는 망했어. 네. 그쵸.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배트맨 비긴즈 네. 로 처음 이제 배트맨 트릴로지를 찍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때부터는 좀 영화를 이제 짧게 찍는데 프레스티지 네 프레스티지를 1년 만에 찍었더라고요. 네. 2005년에 비긴즈고 2006년에 프레스티지를 프레스티지도 찍고 뭐 아까 저는 얘기하긴 했지만 전혀 범작이라고 생각해요. 흥행 못했는데 전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네. 이게 약간 진입 좀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후반부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장점과 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드러난 영화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구조를 되게 현란하게 갖고 놀긴 하는데 정작 그 관객들의 이입이 안 돼버리면 좀 난감한 약간 자기 뽕에 경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어쨌든 그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할 다크나이트가 다음 작품이고 네. 그 다음에 인셉션 이대로는 계속 2년 단위로 찍었네요. 인셉션부터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셉션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 그리고 이제 뭐 올해였나요? 덩케르트? 덩케르트. 그게 전쟁 영화죠? 네. 아마 2차 대전? 그 메멘토 흥행 열풍을 실제적으로 자기 영화에 넣고 마케팅을 했던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레스티지까지였던 것 같아요.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메멘토의 천재 감독이 찍은 네. 마법 영화 충격적 반전. 그렇게 하니까 영화가 망하지. 진짜 논란만큼 또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감독이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름값으로. 오히려 타란티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실 굉장히 비대중적이고 감독의 이름값이 있잖아요. 논란한테는. 크리스토퍼 논란 하면 딱 기대되는 그래. 인터스텔라가 1,000만 관객 들지 않았나요? 심지어. 인터스텔라 진짜 흥행 잘했죠. 네. 많이 했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인터스텔라도 나왔을 때 또 그래피티가 그 전인가 그 전전전 뭔가 한창 그 전. 그게 붐이 일어가지고 맞아요. 우주뽕 이래 이게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농담식으로 이제 그때 또 방학 시즌이었고 네. 애들한테 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뽕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굉장한 게 그쵸. 우리나라가 되게 SF 영화의 불모지거든요. 맞아요. 흥행 맞아요. 정말 더럽게 안 되고 맞아. 약간 베르나르 베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요새는 거의 욕에 가깝은 말이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랬을 때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맨 오브 스틸 제작을 했다거나 네. 네. 뭐 각본도 종종 있었었어요. 네. 다크나이트의 성공이 지금 근데 DC 시네마 유니버스에는 조금 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다크뽕에 한번 취하고 나면서 괜히 영화들을 이제 어둡게 쓸데없이 맞아요. 네, 어둡고 진지하게 공서체로 찍다 보니까 네. 좀 갈팡질팡 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마블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그 모든 영화의 톤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맞추려고. 있다는 거 그걸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단점도 단점이기도 하지만 각 고영화가 다 고영화 같은 그거는 조금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요. 네,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요런 사실 논란의 소개라는 게 사실 뭐 한국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필모를 쭉 보면은 네네. 이 감독의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다크나이트 이후 만약에 그렇게 논란을 접하신 분이나 인터스텔라나 네네. 뭐 인셉션 이런 영화로 흥미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메멘토나 뭐 인섬니아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메멘토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메멘토 훌륭하죠. 훌륭하죠. 메멘토 네. 재밌죠. 그리고 인섬니아 저는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인섬니아 근데 저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중에 추천할 만한 영화 딱 하나만 꼽으면 메멘토보다는 인섬니아가 훨씬 아마도 좀 팬덤에서는 인섬니아를 최고로 꼽는 분들이 꽤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야. 그게 너야. 아무튼 그런데 다크나이트 이후에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던가 이런 거를 크리스토퍼 놀란 접하신 분들이면은 아마 이전 영화가 굉장히 신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긴즈부터 이제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셉션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거대한 영화들이잖아요. 사실 뭐 프레스틸 제외한다면은 다크나이트 이후로는 조금 사실 거대한 영화 위주로 좀 찍었고 느낌 정서도 그렇고 조금 큰 느낌이 있잖아요. 뭐 블록버스터를 떠나서 정서 자체가 뭐 어쨌든 그랬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전작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섬니아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저는 이 사람이 좀 작은 영화 위주로 만들 때 오히려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 그렇게 찍기에는 좀 너무 먼 길을 와버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진짜 인섬니아 같은 경우는 로빈 윌리엄스를 데리고 이런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거기 힐러리 스윙크도 아마 나오죠. 근데 진짜 배우들이 연기도 좋고 그러니까 영화의 톤이 좀 차분하고 좀 되게 무겁긴 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필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네네. 포스터도 되게 좀 네, 처진 느낌이 있어요. 엄청 답답한. 네네. 이걸 보면 와 죽겠 진짜 인섬니아 약간 이런 느낌. 안개 약간 불면. 네 어쨌든 다시 이제 다크나이트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은. 네. 저는 이제 팬팬님이. 네. 놀란빠? 아니요 그 이제 새 캐릭터의 관계 그런 거가 좀 흥미롭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거 근데 사실 그 캐릭터 관계라기보다는 저는 네. 조커에 되게 그게 치중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일단 다크나이트 하면 조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 히스레저가 캐스팅 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논란이 많았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커 같지 않은 배우.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 브로크백 마운틴 이런 거 생각하시고 그런 거. 아니 그냥 외모 자체가 저 사람이. 하겠어요, 그 당시에 네. 거론됐던 배우들이 어떤 배우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이제 희망상 플러스 해서 네. 이제 애니메이션 배트맨 시리즈에서 계속 그 조커를 맡아온 그 스타워즈의 마크 해밀, 네, 루크 스카이워커의 마크 해밀이 거론되기도 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짐 캐리가 이제 한번 리들러를 하긴 했지만 조커로서 이렇게 저격인 사람은 없다. 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 이후에 이제 전극 연기로도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애드리안 브로디 뭐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애드리안 브로디는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약간 좀 조커스러운 게 있죠. 맞아. 창백하고 분칠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창백함이 있고 다들 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캐릭터도 세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웃긴 일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히스레저 사망 이후에 네. 그 잭 니콜슨을 인터뷰를 누가 했는데 네. 잭 니콜슨이 한마디를 했대요. 나는 그에게 경고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뭐 그러고 그렇게 내가 조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랬지 뭐 약간 이런 아니 조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긴 하죠 사실 네 근데 또 잭 니콜슨의 조커가 굉장히 이제 워낙 임팩트가 강했고 그 당시에 생기신 것 아무튼 그 잭 니콜슨도 네 아니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사실 인상이 약간 되게 애니메이션 느낌이 많이 나고 사실 맞아요. 그리고 또 팀 버튼 맞죠 네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사실 다른 조커잖아요 사실 뭐 배트맨도 다르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히스레저의 그 평범한 듯한 얼굴에서 만들어진 조커가 그 영화의 톤에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커처럼 생긴 배우였으면 영화가 붕 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뒷 뭐야 시장이었나요 이제 암살하려고 할 때 분칠 지운 장면이 처음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그때 그... 저희가 계속 그 얼굴을 봐서 그런지 이게 분칠 안 했는데도 되게 조커의 인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준 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조커 소위 말해서 이제 조커스럽지 않은 딱 보자마자 조커를 바로 떠올리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오히려 그 분장을 지운 장면이 가장 섬뜩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히스레저의 연기가 이 영화에서 되게 그러니까 히스레저가 안 보여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놀랐다는 건 그러니까 이 조커의 분칠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그러니까 이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히스레저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히스레저의 어떤 연기 톤이나 목소리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느낌이어서 저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찜찜할 정도로 되게 그 연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물론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 취조실에서 분장이 잠깐 지워지는 그 장면은 아직도 다시 봐도 그 장면이 진짜 엄청 소름 끼쳤는데 네. 그 방금 준 씨가 얘기한 것도 저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영화 속에서 되게 보일 듯 말 듯 이게 조커인지 아닌지 약간 이렇게 조커인지 아닌지 좀 분간도 잘 안 가는데 그렇다고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에서 히스레저 얼굴이 떡하니 나오니까 네.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체가 근데 뭐 사망하고 나서 뭐 몇 번 돌려보고 그랬을 때도 이게 이 배우가 죽어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확실히 다시 봐도 좀 그 장면은 뭔가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 좀 신화적으로 네. 이 조커 연기와 그의 죽음을 좀 연결성을 부여하려고 맞아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연기의 메소드 연기에 대한 이제 논란 같은 것도 이제 꽤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배우에게 진짜로 놀래키거나 진짜로 배우를 때려서 얻게 하는 어떤 요즘 말 많죠. 네네. 네. 또 실제로 히스레저는 또 뭐 6주 동안에 모텔방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엄청 파고들었다고 하면서 또 그 팬팬님이 말씀하셨었나 그 시면 그 니체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시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그 시면도 결국에는 나를 들여다볼 거라고 네네네. 이게 되게 약간 연결되기도 하고 정말 아 좀 더 그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전 사실 영화를 볼 때도 또 히스레저 생각은 안 났어요. 사실 저는 이 영화 볼 때 네네네. 다시 볼 때 조커랑 히스레저가 전 사실 연결은 안 돼요. 영화 볼 때에는 근데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의 죽음이 좀 상기되고 좀 이런 편인데 전 영화 볼 때나 히스레저가 전혀 떠오르질 않고 그 아까 팬팬님은 분이 살짝 지워졌을 때 히스레저가 좀 보였다고 했는데 전 그때마저도 조커가 지워졌다라고 전 사실 느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 파고들었구나라고 했어요. 아까 잭 니콜슨 얘기도 사실 너무 깊이 파고들어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사실 좀 들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연기의 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을 해쳐서까지 연기를 하는 게 과연 연기냐. 그러니까 연기는 어떤 기술이고 기능이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논란들이 네. 생기고 있는데 근래 많이 나오죠.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이제 또 메소드 연기의 또 어떤 그 화신 같은 존재잖아요. 화신. 아, 맞는 말이에요. 네,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번 누가 농담으로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뭐 이티도 연기했었고 뭐 뭐도 연기했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다 끄집어내는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이 배우가 죽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말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은주 씨도 네. 그 사망하고 나서 그 전 작품이었던 주홍 글씨였나요? 네. 네. 네. 그것도 그 캐릭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비슷한 배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촬영 현장 이슈도 있고 사실은 감독 맞아요. 관련해가지고 네. 뭐 네. 그런 부분들도. 그 어떤 식으로든 연기라는 게 배우의 어떤 멘탈이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사실 뭐 히스레저도 약물 아마 과다 그런 거였으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되게 사실 이게 유작이 아니잖아요. 네네. 유작은 그 파르나서스의 상상극장이었죠. 네, 아, 난 그 아예 하드캔디 그거 생각했어요. 하드캔디는 좀 그 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파르나서스가 마지막. 예, 맞아요. 에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전 그게 약간 촬영 도중에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저는 조금 헷갈렸는데 그러네. 디지털로 해서 그래서 배우들이 여럿이 나오고 네, 그랬었죠. 네. 그 역할을 아마 다른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맞아요, 하던 맞아요. 걸로. 아예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또 어떤 이제 모 독립 영화가 이제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배우에게 뭐 연탄가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좀 하면서 아, 저기 좀 재밌게 봤던 게 이게 보셨어요? 아니요, 그 영화 안 봤죠. 아, 그래? 볼 생각도 없고. 근데 그 영화가 그 일화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관련해갖고 이제 트위터에 타레드를 사람들이 다는데 이제 그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설국열차 찍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엄청 이게 그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데 들어가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야, 쟤는 뭐 영화 저렇게 힘들게 찍냐 이러면서 지나갔다라거나 아니면 뭐 그 올드보이에서 이제 유지태가 뭐 이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뭐 촬영 기간 동안 뭐 섹스를 하지 않겠다고 뭐라 그랬죠? 뭐 네.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요가 씬에서 할 때 진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는데. 야 와요 쓰라. 그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도 아니 그렇게까지 힘들게 영화를 찍을 필요가 있나? 약간 그런 얘기들 보면서 그 뭐죠?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영화 노조위원장이 그랬었나? 제가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영화는 존나 그냥 영화라고 여러분 영화는 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영화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아 뭐 영화는 영화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지금 뭐 예술 혼에 뭐 막 그 실제 어쩌고저쩌고 뭐 착취하고 이런 얘기들 이런 거에서 네. 여러분 영화는 그냥 존나 그냥 영화라고 거기에 막 뭔가 대단한 그걸로 인해서 뭐 인생을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영화의 메시지에 있어서 이제 어떤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그쵸. 찾아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쵸. 근데 영화를 찍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물을 뒤집어 쓰는 신이 있어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가짜 오물이 있으면 깨끗하고 이제 배우에게 해가 없는 가짜 오물을 쓸 수 있으면 그걸 써야지 연기를 진짜 같이 하겠답시고 진짜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하거나 그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뭐 그러고 싶으면 다큐를 찍어라 이러는데 사실 다큐에도 윤리성이라는 게 있고 그쵸. 결국에는 이제 촬영 이제 감독이 무언가를 캐치하는 이걸 담아내냐 이런 부분이 담겼을 때 사실상 다큐에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스너프 필름이나 그런 그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다큐라고 다 허용되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 다큐가 리얼이다 하는데 사실 저는 100%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결국엔 네. 편집된 현실이고 그쵸. 다큐라는 것도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사진 작품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그렇죠. 기아에 죽어가는 아이를 찍은 사진이 뭐 네. 상을 받았는데 퓨리처 뭐 그 퓨리처. 독수리가 옆에서 네네네. 죽기를 기다리고 네네. 있는 사진을 네. 찍어서 뭐 근데 결국에 뭐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를 찍고 있을 시간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되게 말이 그런 많죠? 논란들이 네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히스레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좀 퓨리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네. 그 사실 다니엘 데이루스 같은 경우가 워낙 조금 뭐죠? 특별한 네, 케이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연기를 위해서 어떤 정도까지 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연기자나 그쵸. 이제 주변에 뭐 현실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화되는 거를 좀 이제 대중적으로나 미디어에서 좀 네. 그런 걸 자제를 해야 뭐 실제로 때렸다. 뭐 이런 거를 되게 미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술이니까 다 허용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 이렇게 개고생했어요. 힘든 네. 힘든 환경에서 그러니까. 척박하게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약간 그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감독이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가 있죠. 네. 네. 네. 그런 정서가 아직도 있죠. 지금 2017년인데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하죠. 데어윌비 블러드 찍으려고 뭐 6개월간 노숙을 했다는 등 뭐 그 갱서브 뉴욕에서도 디카프리오가 네. 촬영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 카메라가 꺼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계속 자기를 노려보면서 칼을 갈더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 안 도는데 진짜 아니 가서 이게 아,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네. 일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웃겨. 이게 컷 하면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아, 진짜. 저는 사실 필립 세이머 호프만도 좀 생각이 났고. 네. 그러니까 또, 저는 그냥, 뭐, 좀, 오래 보고 싶은 거죠. 좋은 배우를. 자신을 산화시키지 않고, 오래, 네. 오래 보고 싶은 거니까, 뭐, 히스레저가 자신을 갉아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되게 아끼고 되게 멋진 배우들이 특히 뭐 약물이나 이런 경우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도군이 늦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빨리 도군이 채우세요. 도군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 볼 때 네. 네. 그러니까 뭐 썼지만 이제 장점이랑 단점이 되게 더 도드라졌어요. 다시 보니까 예예예. 예. 네. 장점은 장점대로 더 크게 느껴지고 네. 단점은 단점대로 더 크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팬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준 씨가 어떤 주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을 때 저는 사실 블록버스터의 면모? 네. 그러니까 개별 시퀀스, 촬영, 약간 샷 이 부분에 더 사실 더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이번에 봤을 때는 별로 주제의식이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은. 정말 우와! 이런 느낌? 네. 약간 그 부분이 더 사실 커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여전히 네. 물론 이번에 집에서 봤지만 당연히 뭐 아는 형네에서 그 형이 이제 집에 스크린 좀 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빔으로 봤어요. 좋았겠다. 네네. 뭐 좋긴 했는데 여전히 그 오프닝 시작할 때 아이맥스 화면을 아, 비율이 꽉 차서 그 빌딩 숲을 샥 지나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꾸게 카메라 계속 움직이다가 이제 어떤 건물 하나로 쓱 가는데 거기서 창이 팡 깨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여전히 압도됐어요. 사실은 네. 이미 먹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던 그 장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떤 사실 이건 슈퍼히어로 영화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거의 범죄, 그러니까 현실적인 범죄 영화잖아요. 네. 슈퍼히어로의 맥에서 조금 약간 소위 말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영화들과는 좀 결이 다른 영화들이고 DC가 지금 또 갈팡질팡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까지 멋지게 그리고 완벽하게 기깔나게 빌런을 소개한 시퀀스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 영화 말고 그냥 어떤 영화든 악당을 한 시퀀스를 오롯이 다 쓰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찍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해요. 네. 라이즈가 이거에 너무 힘을 주는 바람에 저는 좀 기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크나이트는 정말 딱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완벽하게 그죠. 아까도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되게 그 히스레저의 연기와 어떤 그 아이맥스 카메라를 활용한 어떤 그 연출과 그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그 시퀀스가 진짜 인상적이었 라고 생각을 해요. 오프닝 시퀀스가 이게 다크나이트가 IMAX 카메라를 한 20분 정도 촬영했었나요? 37분인가 20 그리고 라이즈가 아마 1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예, 1시간 안쪽 어쨌든 네, 더 늘어났죠. 또 다크나이트 있다가 전 세계 4대뿐인 카메라 하나 부셔먹었다고 네. 네.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오프닝이 너무 진짜 저는 이 장면 전 영화 전체에서 오프닝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조커를 가장 거의 말미에 보여주잖아요. 그 시퀀스가 끝날 때쯤에. 그리고 조커는 사실 그러고 그 조커의 얼굴을 되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빡 찍고 조커를 처음 소개하잖아요. 조커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그 서로서로 죽이는 작전을 통해서 얘가 되게 악랄하고 이런 놈이구나라는 거에서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얼굴이 등장할 때 완전 화면을 꽉 채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이 뒤에 조커가 안 나와도 그리고 사실 뒤에 조커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맞아. 약간 쩌리 취급하잖아요 영화 내에서. 배트맨도 그냥 뭐 그런 뭐 그냥 날뛰는 애는 광대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고 말로니 패거리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 오프닝을 우리는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 전체에 계속 조커가 지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서플먼트를 볼 때도 그걸 봤는데 그 오프닝 씬에도 나오는 이제 음악이 그 현이 서서히 깔리면서 그 긴장감을 계속 윙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그 음악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게끔 약간 무의식 중에 그 음악을 계속 깔면서 이제 두둥두둥하면서 이제 그게 그 음악이 좀 격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논란이 그런 거 되게 잘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 그 음악을 한번 그렇게 관객들한테 인식시킨 후에, 그러니까 조커가 등장하지 않는 씬에서도 그 음악의 톤이 나오면은 관객들이 무의식 중에 조커를 의식하게끔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조커가 등장하지 않아도 그 음악이 서서히 깔리면 아 무의식 중에 어 조커가 나오겠구나라고 그치. 관객들이 유추할 네. 수 있게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계산들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정말로 그 진짜 음악 조커 음악이 네, 대단한 그 것 같아요. 오프닝 시퀀스는 심지어 영화 개봉 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아~ 부분을 얼마나 거기에 네. 힘을 줬으면 그래가지고 너네 이거 보러 근데, 같이 보러 와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자신감이자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포를 본인이 스포를 하는 건데 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네. 얘네가 이거 봐도 집에서 봐봤자 그러니까, 맛 안 나. 어, 맞아. 네. 그러니까, 극장으로 무조건 와라. 야 이거 극장에서 보고 싶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야, 오프닝이 이 정도야. 5분만 깠는데 이 정도야. 너네 아이맥스 카메라라고 아니? 이런 니네, 느낌인데. 니네 이거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어. 너네 모니터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챙겨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블루레이 서플먼트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이 다크나이트가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그 고담시의 그 뉴스 고담나잇인가 네, 그 네, 네, 네. 고담시의 뉴스 프로그램을 거의 한 시간 분량이 넘는 분량을 찍어놨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고담시에 있는 뭐 정치인과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런 뭐 이제 조커는 뭐 조커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뭐 그런 이제 범죄에 대한 이제 위협이라든가 브루스 웨인의 이제 그 남봉꾼 브루스 웨인의 어떤 행보 뭐 이런 것서부터 약간 세계관을 네네. 뒷받침해주는 장치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거를 이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네. 이제 SNS의 어떤 그 발달과 같이 근데 이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흔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흔치도 않았고 되게 네. 본격적이었고 그런 어떤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들도 아마 꽤 많았던 것 티저 같고. 티저 포스터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 마케팅 중에서 티저 포스터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뭐야 배트맨 모양 그 박쥐 모양으로 된 그 불길 말고 조커가 계속 낙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포스터들 있죠. 뭐 벽에다가 이제 조커 모양으로 웃게 놓는다거나 이제 다크 나이트인데 이제 나이트 X 쳐놓고 막 조커가 낙서해 놓은 특히나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배트맨 그 마크를 조커의 입처럼 해놨던 거. 맞아요, 맞아요. 빨갛게 해가지고.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진짜 잘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필레이.0이라는 영화 잡지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네. 되게 좋아하는 잡지였는데 그게 이제 표지에 그런 식으로 잡지 표지에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영화 티저 포스터처럼 한 면을 다 썼던. 네, 저 제목도 안 갖고 쓰고. 있었어요. 네, 네, 아, 네. 왓치맨도 그렇게 했었고. 왓치맨은 네, 다크 나이트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연출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잡지에서 그 특집 기사일 때 그 맨 앞을 영화 그 잡지 제목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만. 네, 너무 멋져. 도구는 이 영화 몇 번 정도 본 거예요? 한 다섯 번. 다섯 번? 거의 한. 대여섯 번은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다 그 정도는 보는 거. 제가 제일 적게 봤네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약간 그 터미네이터 2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아마겟돈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너무 같나요, 이거? 아, 저는 아마겟돈이 극혐. 아마겟돈이 어때서? 마이크 베이의 최고작 중에 그래. 하나인데. 그 아니 이후로... 저도 아마겟돈 되게 좋아했었는데 옛날에 막 진짜 마지막 씬에서 막 눈물 철저히 흘리고 그랬는데 아 그 너무 슬프지 않나요? 딴 얘기지만 아무튼 아니 난 좀 이상했어요. 그래 아, 아빠 죽고 나서 근데 이제 마이클 베이 혐이 돌아오니까 마이클 베이 혐이 되어가지고 제가 아, 어쨌든 아마, 그래서 네. 뭐, 그래서요? 뭔 얘기했지? 뭐 했어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각 잡고 보면은 각 잡고 보는 대로 재미있는 영화고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기에도 좋은 영화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어떤 그 영화인 동시에 가볍게 그냥 오락 영화로 볼 수 있는 그 두 마리를 다 성공시킨 그런 영화 같아요. 사실 전 영화 이 영화 좀 느슨하다 생각해요. 처음 봤을 땐 정신 못 차리고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정말 어떤 부분은 그냥 약간 아 내가 편집으로 잘라내서 보고 싶을 정도의 아.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놀란 영화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메멘토를 제외하고 이제 그 이후에 있던 뭐 인썸니아는 전 안 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다크나 배트맨 비긴즈 이후로 찍은 모든 네. 영화들이 첫 관람 때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복 관람 시에는 좀 뭐랄까 짜게 식는 느낌이 있었어요. 인셉션도 세 번째부터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저도 인셉션은 한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지루했어요. 특히나 좀 후반부가. 네. 인셉션은 뭐 그걸 세 번 본 건 되게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서너 번은 본 것 같긴 해요. 저도 세 번 봤는데 세 번째부터는 내가 이거 왜 보고 있지? 그러니까요. 하고. 네. 아, 근데 저는 아마 그 이유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가 굉장히 구조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타란티노 영화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 특히나 메멘토라든지 뭐 프레스티지 같은 영화들 또 배트맨 비긴즈도 굉장히 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차 편집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재미있는 영화들, 구조가 매력적인 영화들이 조금 저한테는 단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내 안에서 파악이 되고 기억이 다 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좀 재미를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뻔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화 씬이나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좀 반복해서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캐치할 수 있는 새롭게 캐치할 수 있는 이제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에 약간 올인한 영화들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반전 영화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반전에 올인한 영화는 반전 알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그렇듯이 놀란 영화도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그 다크나이트도 그렇고 그 뭐냐 인터스텔라도 그렇고 되게 일방형? 일방형적인 시간을 가진 서사잖아요. 그때 이랬을 때 조금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이 감독의 좀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나. 맞아요. 타란티노랑 비교하면 뭐 아직 좀 편집적으로는 건... 좀 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저는 논란이 리듬감을 정말 못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리듬감이 엉망인데 아, 조커 얘기를 아껴놨으니까 좀 조커 얘기를 더 좀 하고 싶어요. 살짝 살짝씩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죠.